New words and expressions. Nouns.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구경. 구경. 그림. 그림. 그저께. 그저께. 금년. 금년. 남자. 남자. 냉장고. 냉장고. 답. 답. 도착. 도착. 바람. 바람. 배우. 배우. 100만 달러. 100만 달러. 사과. 사과. 생선. 생선. 소리. 소리. 시내. 시내. 애인. 애인. 여자. 여자. 여행사. 여행사. 요리. 요리. 우유. 우유. 음악회. 음악회. 제15과. 제15과. 출발. 출발. 취미. 취미. 탁구. 탁구. 표. 표. 화장실. 화장실. Proper nouns.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뉴욕 케네디 공항. 뉴욕 케네디 공항. 뉴저지. 뉴저지. 도요다. 도요다. 러커스 대학. 러커스 대학.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록펠러 센터. 록펠러 센터. 맨하탄 호텔. 맨하탄 호텔. 미시시피 강. 미시시피 강. 스페인 스페인 IBM 컴퓨터 IBM 컴퓨터 애플 컴퓨터 애플 컴퓨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엘리자베스 테일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경화 정경화 토론토 토론토 폭스바겐 폭스바겐 하와이 하와이 loan words game game 러시아어 러시아어 레인코트 레인코트 로그막 로그막 뮤지컬 뮤지컬 바이올린 바이올린 비디오 게임 비디오 게임 비타민 비타민 서비스 서비스 스웨터 스웨터 스포츠카 스포츠카 콘서트 콘서트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 테니스 코트 테니스 코트 팝송 팝송 하키 하키 핫도그 핫도그 햄버거 햄버거 헤드폰 헤드폰 Verbs 그려요. 그려요. 그리다. 그리다. 꿈을 꾸다. 꿈을 꾸다. 놀러 가다. 놀러 가다. 담배를 피우다. 담배를 피우다. 돈을 벌다. 돈을 벌다. 땀을 흘리다. 땀을 흘리다. 바람이 불다. 바람이 불다. 바이올린을 하다. 바이올린을 하다. 빌려드리다. 빌려드리다. 세수하다. 세수하다. 손을 씻다. 손을 씻다. 이기면. 이기면. 이기다. 이기다. 이를 닦다. 이를 닦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 저요. 저요. 지다. 지다. Adjectives. 더럽다. 더럽다. 심심하다. 심심하다. 찬. 찬. 차다. 차다. Adverbs. 가장. 가장. 서로. 서로. 오랫동안. 오랫동안. 중에서. 중에서. 특히. 특히.